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가 9월 2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날로 온도그라드는 미제의 반공화국 핵전쟁 도발책동과 남조선 괴뢰패당의 반공화국 인권모략서 등을 규탄하는 글들을 올렸습니다.